나 아프게 한 여자 잊을 때도 됐는데 보낼 때도 됐는데 여태도 가슴에 있어요 나 싫다고 떠나버린 그 술에 취하고 또 한 잔에 취해서 가슴 아리 애를 태우나 그렇게 가버릴 걸 많이도 주고 갔다 울리고 간 여자야 나 싫다고 떠나버린 그 사람 그 무슨 미련이 남아 옛 사랑을 못 잊어 옛 추억을 못 잊어 가슴 아린 눈물 적시네